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 일꾼 연석 회의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당, 무력,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지방당, 종권기관, 중요공장, 기업소 일꾼들이 연속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연속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는 전략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현실성 있는 실천 방도들과 전체 군대와 인민을 말리마속도 창조운동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종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내각 총리 박봉주 동지는 보고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국의 주의에 맞게 경제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 생활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 노선과 국가경제발전 5개는 전략은 사회주의 협의 완전 승리를 앞당기는 지름길을 밝힌 휘황한 설계도이며 천만 군민을 계속 혁신, 계속 전진, 연속 공격으로 고무 추동하는 전투적 기치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경제발전 5개는 전략 수행 기간에 점령해야 할 중요 지표별 목표들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경제 강국 건설의 모든 부문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가 있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신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으며 당의 부름 따라 말리마의 새로운 시대 속도를 창조해 나가는 천만 군민이 있는 한 사회주의 강국을 지향한 전투 목표들은 반드시 수행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인민경제의 각 부문별 회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들에서는 당 제7차 대회 과업을 맞들고 경제 부문별로 제시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박봉주 동지가 연속회의를 결속했습니다. 연속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는 전략 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종의 200일 전투가 선포됐습니다. 한편 200일 전투 당 지도 서조 성운들의 결의 모임이 28일 인민문화공존에서 진행되었습니다.